지친 하루 끝에 네가 서 있어 baby 마치 하루를 위로하듯 웃음 짓는 너 어둑했던 마음을 거칠어진 생각을 어루만지네 상처만은 우리가 다친 가슴에 서로를 아는데 You make me smile You make me shine 웃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Believe in me Believe in you 이 길 끝까지 함께해 어느 춤에 슬픔이라는 비가 내려도 I'll be with you 서툰 말이 많아서 다툴 때도 많았어 울기도 하고 너무 다른 두 사람 우리란 말이 익숙해질 때쯤 You make me smile You make me shine 부족한 내가 너로 꽃피워 Believe in me Believe in you 항상 네 곁을 지킬게 어느 춤에 슬픔이라는 비가 내려도 놓여진 우리 기억해줘 잊지 말아줘 항상 너와 나 하나인 걸